안 하신 분들 제 얼굴을 보시고 포만감을 느끼십시오. 아이 귀엽잖아요. 자, 안희정 지사님과 저와는 아주 깃털처럼 가벼운 인연이 있긴 합니다. 제가 4년 전 SBS 다큐 스페셜에서 김남훈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또 현장 생방송의 위험이기도 한데요. 아, 여러분들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을 빨리 꺼내세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페이스북 안희정으로 검색을 하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방송을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팬이잖아요. 팬이라면 여러분들 팬심을 증명할 수 있는 거 바로 공유 버튼과 좋아요입니다. 우리 안 지사님이 꼼꼼하셔가지고 다 체크하시니까 나중에 몰래 밤에 찾아와가지고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하면서 댓글을 달아주실 수도 있으니까 페이스북 방송 좋아요 버튼과 함께 공유 버튼 부탁드리고요. 또한 유튜브 채팅, 유튜브 검색 아직 안 됐나요? 네, 이제 좀 있으면 될 거예요. 예, 지적 감사드립니다. 아, 또한 유튜브 검색으로 안희정TV 검색하시면 채널 구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채널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을 경우에는 광고가 붙어서 약간의 현찰 수입이 생기신다고 해요. 누가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자, 제가 아까 좀 더 말씀드리자면 안희정 지사님이 약 4년 전에 SBS 스페셜 다큐멘터리 주인공을 맡으셨을 때 바로 그 다음 주차에 제가 어버이연합 분들과 함께 나오는 프로그램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차이로 방송이 됐는데 안희정 지사님이 나왔던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저의 시청률이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났어요. 왜일까? 아, 그때부터 저는 안희정 지사님의 인기의 비밀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뭔가 계속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비슷한 남자들끼리는 좀 꼬이는 게 있습니다. 저도 잘생겼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는 한 시간 동안 100번 정도 더 들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 장소, 시간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마포구 서교동은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이긴 합니다. 바로 이 건너편에 또 이 전직 대통령의 생가가 있기도 하고요. 이 동교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사저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서 8번 버스를 타고 900원을 내고 가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님의 기념관이 있고 반대편으로 타고 올라가면 이현연 열사의 기념관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나오실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마포구 서교동 이 북카페가 아주 역사적인 장소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이제 더 이상 뜸을 들이지 않고 오늘의 주인공 소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중요하니까.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쪽으로 하나. 자,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충남 엑소 안희정 지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앉으시죠. 네. 여러분들, 우리 지사님 직접 뵈니까 소름 돋지 않아요? 네. 와, 아니 저는 남자 만나면서 제 심장이 히코도 엇박자로 뛰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뭐죠? 저도 뛰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예. 너무 뛰셔서 그런지 마이크가 잠시만요. 네. 잠시만 일단 제 거 쓰시고 자 여러분들 제 심장 이렇게 뛰는 거 느껴지시죠? 네. 네. 자, 그렇습니다. 그건 쓰시면 됩니다. 심장 뛰는 소리예요. 심장 뛰는 소리예요? 예. 자, 우리 스태프분 이거 마이크 볼륨 좀 조정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안희정 지사님께 배속됐던 마이크 볼륨 좀만 높여주시고요. 자, 지사님 정말 요즘 바쁘시죠? 예, 이제 바쁩니다. 바쁜 게 티가 확 나시는데 어떨까요? 그 여러 장소를 다니시면서 아 내가 정말 시대의 부름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요즘은 AI의 부름을 많이 받아서 지역마다 지금 AI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가 심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가장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바쁜 와중에 함께 혁명이라는 또 책을 내셨잖아요. 예. 예 함께 혁명이라는 책. 이 책이 정말 따뜻한 신간이죠. 네. 언제 이 책이 나왔죠? 하여간 날짜를 제가 정확히 좀 기억을 못하는데요. 네. 예. 그 지난달에 예, 분류관을 나고 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많은 그 편집진분들께서 같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 인터뷰를 했고 굉장히 제가 이제까지 했었던 많은 인터뷰들을 죄다 다 뒤져주셨어요. 나중에 이 책인 이 원고가 정리되고 나서 봤을 때 정말로 대단한 편집진들의 네. 수고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왜 잠깐 말을 왜 잊었나 하면 안희정 지사님을 바라보는 여기 와 계신 분들의 눈빛이 어머 세상에 제가 잠깐 나를 쳐다보고 이러시는 건가? 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아 절대 아니에요? 진짜 완벽하게 부정해 주셨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그 지사님 네. 이 책을 그 내시게 되었던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지난해부터 내년에 2017년 그 대선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도전을 해야 마음을 붙이고 저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소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연설과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릴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차분하게 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도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예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하여튼 국민들은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측면에서 저를 잘 마치 고저 여의도 주식 증권시장에 주식 회사가 자기 정보 공개하듯이 성실하게 자기를 공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두 종류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소신, 그 정책에 대한 제 고민을 정리를 해서 한 권을 준비했고 콜라보레이션 예. 네. 원래 경쟁사 이렇게 채널은 얘기 안 해주는 건데. 네, 네. 제가 실수한 것도 괜찮습니다. 아, 농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이렇게 말과 논리와 바른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그걸 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책이 함께 혁명이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함께 혁명 다 읽어보셨나요? 네. 네. 안 읽어보신 분들은 바로 이 서점에 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매를 하시면 더욱 좋고요. 또 훌륭한 책은 한 권 사는 게 아니라 세 권 사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가 안희정 지사님의 책을 두 권 사서 읽어봤는데 읽지 않고 심지어는 읽기 전에 책장에 꽂아두는 것만으로도 체지방이 감소하고 피부가 배고같이 변하는 놀라운 의학적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진실입니다. 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네. 예. 근데 얼굴 피부에 저만 없이 이렇게 깨끗하세요. 아, 그거는 안 지사님의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제 책에 미백 효과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체중 감소와 미백 효과가 있는 아주 훌륭한 안티에이징 미백, 펜로스 아 그리고 어느 날 모공 축소도 있고요.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하니까 5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 이건 아닌가? 아 그런데 저도 안 지사님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읽었던 분들의 자서전과는 다른 자기 자랑이 별로 없어요. 물론 비교군을 삼을 수 있는 정치인의 책이 직전에 읽었던 게 이명박 대통령님의 책과 홍준표 지사님의 책 두 권을 제가 방송 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괴로운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안희정 지사님의 책을 읽으니까 아니 무슨 정치인의 책에서 이렇게 자기 자랑이 별로 없지? 라고 생각했던 근데 자기 미모 자랑은 좀 하시더라고요. 되게 잘 나온 사진 막 올리고 사진 올린 것 때문에요. 우리 작가님들 좋아하는 사진 올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책임 소재를 다른 분에게 넘기는 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진짜 최고다. 아 저도 사실 어떤 뭐 전문적인 사회자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과 똑같은 팬심의 팬의 사람으로서 지금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15,000명 앞에서 팬티 바람으로 프로레슬링 시합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마음이 떨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는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사회자 특권이에요. 네. 자, 뭐 특권을 발휘해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정치에서 드러낸다는 거 좀 어렵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아까 주식과 비교를 하셨는데 어떤 뭐 정석적인 기업 경영, 기업 공개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뭐 여러 우회 상장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외곽지대에서 머물다가 갑자기 그야말로 백마를 탄 초인처럼 등장을 해서 이러면서 국민적 인기를 끄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너무 좀 정직하게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뭐 근데 하여튼 살아온 얘기를 자기도 한번 정리해보는 건 굉장히 저에게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하는 게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고 하는 게 뭘까? 결국 나를 이루고 있는 게 뭘까? 나를 이루고 있는 게 욕망의 덩어리인가? 출세에 대한 야망의 덩어리인가? 아니면 어머님의 눈물방울의 결과인가? 아니면 내 농촌마을, 내 비판과 석양과 그 바람의 결과인가? 하여튼 뭔가가 다 모아져서 내 인생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나는 무엇에 대해서 슬퍼하고 무엇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무엇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는가?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소개 같습니다. 그건 제 아내 덕분입니다, 사실. 전, 예. 갑자기. 멋있었어. 예. 그, 어렸을 때부터 워낙 16살 때부터 혁명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첫째 로직, 논리입니다. 이상이었고. 그 이상과 로직과 당위와 의무를 가지고 제 인생을 저는 계속해서 선택해 왔습니다. 에이, 고등학교 때려쳐. 그만둬. 노동운동해. 대학 가. 학생운동해. 나는 혁명전사야. 뭐 이런 생각하고. 심지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짧은 그 해프닝성 첫사랑마저도 이 로직으로 저는 깨버렸습니다. 왜냐면 나의 혁명가의 길에 그 사랑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깨버렸습니다. 실례지만 몇 살 때였죠? 제 아내하고 여러 가지 좀 대외비가 있기 때문에. 아, 참. 저희 또 안희정 지사님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잠깐 보고 그러면 또 우리 지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우리 스태프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영상 화면 오른편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아주 멋진 영상이었고요. 아, 지사님, 본인을 압축 소개하는 영상을 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우, 너무 저도 처음 본 영상인데 어느 분이 만들어주셨는데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단어가 막 집어 화면에 집어 던져지는데 꽤나 조금 예 약간 좀 우울하네요. 별로 재미없겠는데 좀. 어, 재밌죠? 일단 진지춤. 아, 본인이 나온 영상에서 진지하게 평가를. 아, 진지춤이라는 해석은 정말 멋진데요. 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급 태세 전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이제 잠시 후에 여기 앞에 있는 이제 질문지를 랜덤으로 뽑아서 우리 지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오기 전에 약 1개월치의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님이 기사가 지난 1개월간 13,000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5,000건, 이재명 시장님이 7,000건. 근데 우리 안희정 충남 지사님은 3,700건밖에 기사가 없어요. 한 달 동안. 엑소가 4,912건입니다. 저는 36건인데 자, 이렇게 훌륭한 도정활동, 지방자치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빅3에 빅3에 안 들어가셨을까요? 빅3가 뭐예요? 예, 저기 그 빅3요. 아, 그거요? 예, 그거요. 예. 그거요? 제 입으로 말하면 좀 그래서. 예, 좀 거시기하죠, 그거. 예. 아, 그래서 그 직접 던진 겁니다, 제가. 그 아마 제가 조금 더 주목받을 시점이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마 주목받을 때는 제가 주목받을 시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될 때, 새로운 어떤 건설을 해야 건설. 될 때, 예, 그럴 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저에 대해서 진짜 진가를 제가 얘기할 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실례지만요. 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짜 안희정의 몇 퍼센트 정도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100%의 안희정이 있다면 네. 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 자신의 진짜 이 멋진 모습에 뭐 이 정도밖에 몰라 이렇게 혹시 말씀을 근데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지지율은 많이 안 올라오지만 저는 굉장히 어떤 정신 못지않게 굉장히 넓고 두터운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번에 도전하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고 문재인 대표가 있으니까 문재인 대표가 먼저 하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요즘 댓글로 많이 오는 게 다음에 8년 하세요 이게 좀 제일 많아요. 누가 되든 대통령 되고 나서 개헌하면 중임제 개헌해서 저 안 지사님은 8년 하세요 이게 굉장히 댓글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댓글이 저는 그분들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댓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뭐 그 순서를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차피 시대와 국민들이 정해주는 거여서 우리가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잠깐 박수 좀 마시고요. 왜냐면 지사님이 제 질문에 답변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몇 퍼센트냐고요 지금. 아 그렇군요. 제가 안희정의 몇 퍼센트가 국민들이 알고 있고 아 네 그 얘기도 하려다가 얘기가 샜군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저기 오늘 출판사분 또 연구소분들 또 저희 같이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안 지사님이 말을 너무 길게 하시면서 새끼로 나가거든요. 잘 끊어주세요라고 세 번을 들었어요. 세 번을.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여러 정치인의 그 선거사무소라든가 해설을 봤습니다만 무려 각각 다른 세 팀도 똑같은 메시지를 받아보기는 처음이에요. 아, 자, 그래서 단도직입을 여쭙겠습니다. 예, 몇 퍼센트? 나는 지금까지 10%만 알려져 있다. 제가 왜 그 얘기가 새끼도 뺐냐면 자 그렇죠. 원래 사람이 일관된 맛이 있어야 되죠. 아 진짜 충청도 사람 맞네요. 제 버전으로 일관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이번에는 그냥 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저 현역 프로레슬링 챔피언입니다. 네. 네. 지금은 아마 저에 대해서 한 1, 20% 정도 아시지 않을까. 아직 보지 못한 90%가 있다. 예, 지금은 장미꽃으로 치면 약간 봉우리가 맺혀있는 정도만 보신 거거든요. 그것이 활짝 폈을 때의 모습은 아직 보신 게 아니어서. 기사님, 지금 발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코멘트를 치셔야 여기 계시는 기자님들이 나는 아직 이제 막 핀 봉우리 만개하면 달라질 것. 헤드라인으로 소개해. 자, 그러면 안지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벌써 시간이 쭉쭉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주신 한번 질문들을 보면서 안희정 지사의 우리가 보지 못했던 90%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괜찮습니다. 예, 네. 예, 제가 혹시 큰 실수를 했나 싶어서. 실수는 아까부터 하셨습니다. 자, 지사님 뽑아주시죠. 네. 예. 뽑아 주시면은 제가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 굉장히 또 돌직구 질문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아드님이 지금 학업을 그만두고 혁명에 나선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이야, 수준 있다. 이야, 좋아요. 열심히 잘하라고 할 것 같은데. 진짜요? 예. 혁명은 뭐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 아마 혹시 정치 혁명이라거나 역사 혁명에만 극한돼서 쓰신 표현인지 아니면 다른 각 영역에서 자신의 어떤 삶들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견으로까지 네.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설령 제 아들이 뭐 체계바라와 같은 국제혁명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다 할지라도 그가 그의 열정과 선택을 한다면 난 얼마를 지지할까. 네. 근데 책 보니까 아드님이 모히칸 머리 했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다고 하시던데 혁명을 예, 용인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아들 덕분에 저도 많이 바뀐 거죠. 그런데 문화적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들로부터 이제 많이 제 보수적 태도들은 고쳐졌지만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주관을 갖고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100% 오픈마인드입니다. 예. 뭐 안지사님 본인께서도 이미 10대 중반의 첫사랑을 혁명 때문에 포기하셨으니까 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또 다음 질문 좀 뽑아주시죠. 네. 아까부터 계속 스피디한 진행을 요구하셔서 그러시군요. 네, 세 번 얘기 들었어요. 아니야, 네.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말은 빨리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도농복합도시에서 근무 중인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신도시 개발로 도시 경계 지역으로 밀려난 가정의 자녀들과 다문화, 탈북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라서 매일 다양한 충돌이 발생합니다. 소외되고 방치되는 아이들이 학교란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말썽을 일으킨 것도 문제이지만 학교 밖에서 생기는 문제를 접하고 해결하려 애쓰다 보면 교사로서 힘에 부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교육 정책을 펼치실 예정이십니까? 아마 이 질문은 지금 뭐 충남 도지사로서의 입장도 있으시겠고 나중에 정말로 슛을 때리는데 성공하셔서 골인했을 경우 그때를 또 생각할 질문 같은데요. 예, 저는 누가 대한민국을 다음에 이끌더라도 꼭 의무 보육과 의무 교육은 확실히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출발선에 금수저와 흙수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이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해야 될 일은 5세 이전까지의 그 보육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최상의 교육 보육 주권을 만들어주는 일이고 이 일은 일석 2조 3조의 효과를 나옵니다. 그것은 현재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여성의 그 사회적 그 고통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이고 그래서 의무교육 과정에 대해서 국가의 재정을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 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첫 번째로 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 사업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간다면 현재 보육 단계와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은 다 공립화 해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정된 처우와 그들이 근무 조건들을 확보해줘야 합니다. 저도 아빠로서 애 일요일날 어렸을 때 많이 봐봤는데 정말로 힘들거든요. 너무 속속이면 막 볼도 꼬집게 되고 지새끼들한테도 그러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보육과정에 대한 국가투자를 좀 더 확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좀 좋은 의무보육 교권을 만들고 의무교육과정에서는 무조건 합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줘야 합니다. 저도 일일 교사를 해봤는데 35명, 38명 있는 상태에서 하루 종일만 있으면 우리 모두 다 머리 돌아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놓고 그 교사한테 교육의 질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공교육과 의무보육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자. 그리고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해서 공교육이 그것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내자. 이것이 지금 제가 꼭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들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여기에 투자하자. 그것이 우리가 오래오래 들어왔던 국가지 백년대계, 즉 우리가 모두 발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투자는 교육이라고 했던 그 교훈을 우리가 실천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정답을 말씀해 주셨죠. 뭐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뭐 CCTV를 설치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자. 실제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돈 벌기도 어렵고 그분들 개인으로 생활도 해야 되는데 억압으로서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가 충분히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오늘 이 멘트에서는 우리 지사님의 캐릭터, 진지충 캐릭터가 너무 잘 어울린다. 그렇죠? 박수 한번 꽂혀주세요. 네. 본인 없앴어 지금. 먼저 질문질 막 꿇고 계세요. 스피드하게. 스피드하게. 아주 좋습니다. 예. 안희정 기사님이 대권 도전 선언을 하신 후 언론에 자주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은데 대선이 본격화되면 자신의 폭발력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사님 연설과 강연을 들을 때마다 울컥합니다. 연설이나 강연하실 때 원고를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데 평소 생각을 물 흐르듯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하신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데 일단 폭발력 질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겨우 10에서 20%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꽃봉오리가 만개할 거다. 일단 이걸로 가름할게요. 왜냐면은 두 번 했는데 더 좋은 게 나온 경우는 없어요. 네. 소개팅 처음 남자가 제일 잘생겼어요. 두 번째 별로죠. 두 번째 질문을 가겠습니다. 정말 말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평소에 연습을 하시는 건지 네, 이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혹시 말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저도 도지사 선거 도전하는 2010년도에 첫 대중연설을 해봤어요. 2000년도에 북강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선거를 할 때 부자진들이 동을 맡아가지고 좌담회도 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노무현 그 당시 후보께서 지역별로 이렇게 맡은 좌담회 모임 중에 자네 좌담회가 제일 어렵다며. 그래가지고 그때 백원우 의원이 수행을 했었는데 백원우 의원하고 송인배 씨가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나는 정말로 동네 아줌마들한테 인기 좋다. 굉장히 인기 좋은 베스트 이 저기 좌담 강사님. 그 좌담의 문제가 아니라 비주얼의 문제입니다. 비주얼의 문제.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이제 텍스트를만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몸과 그 사람의 자세와 표정으로 대화는 이미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텍스트 중심의 대화를 자꾸 하려고 해서 말꼬리 싸움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연설 언구나 이런 걸 준비하기보다는 저는 늘 저에게 묻습니다. 그 자리에 가는 내 마음이 뭐냐. 이걸 묻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남으면 그 마음에 있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렵습니다. 촛불이나 대선 국면이나 경쟁 구도라는 이 국면에 섰을 때 제 마음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이 마음에 잡히는 그 정서적 에너지가 잘 안 잡힙니다. 그게 왠지 요즘 저에게는 좀 숙제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붙들고 있는 가장 큰 제 고민이라는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감히 첨언을 하자면 그 대화의 가장 큰 기술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인데 상대와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 소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그 커뮤니케이션의 원래 뜻이 커뮤트, 나누다, 공유해야 돼서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멋진 것 같아요. 그죠? 네. 기술이 너무 멋있어요. 네. 할 거 좋네. 자, 진행을 또 뽑아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이 정도 템포 스피드면 괜찮습니까? 근데 사실 네,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뭐 지금 우리가 뭐 한 학기 교과서 뭐 책거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죠? 네. 그래서 뭐. 예, 그렇습니다. 자, 책을 좋아하는 같은 독자 입장에서 어릴 때는 어떤 책들을 많이 보셨는지 요즘은 어떤 책을 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렸을 때는 뭐 초등학교 때 저희들은 고전 읽기반들이 있었어요. 뭐 장화홍명전, 뭐 홍길동전, 뭐 흑지상지 막 굉장히 그때 뭐 교육부에서 내려왔던 것은 지정도서예요. 그것을 읽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읽게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랬었고. 우리 제가 초등학교가 71년도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으니까 그때쯤에 전국을 강타했었던 책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50권짜리 개몽사에서 나왔던 소년소녀 세계 문학전집입니다. 저도 기억해요. 네. 왜 기억하지 않아요? 빨간색 하드 양념 가방에 그 책을 사면 600만 불 무전기를 선물로 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 선물이 좋아서 그 책을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했습니다. 올해 혹시 연세가? 아 저는 지사님보다 딱 10살 밑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때도 그 책이 있었어요? 예, 43살. 예. 81년도 들어갔던 책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 뒤로 한동안 안 보여? 아, 뭐 있었군요 그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때 1권이 성경이야기, 2권이 이도부와, 3권이 뭐 이렇게 쭉 나가요. 아, 그래가지고 40 몇 번이 소우지, 뭐, 삼국지, 뭐, 허클베리 핀의 뭐, 뭐, 이렇게 쭉 하나가. 그 50권의 책을 누님, 형님, 저 밑에 여동생 둘이 있는데, 여동생 둘은 이제 저보다 3살, 8살 어려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그 친구들은 뭐, 애기들이고,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누님, 형님과 그 시골 자그마한 방에서 셋이 앉아가지고, 그 책을 읽는데 그걸 다 읽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또 뽑기 뽑듯이 이것쯤 읽다가 저것쯤 읽다가 이렇게 읽는데 끝내 제가 끝까지 잘 못 읽었던 것이 갑자기 제목이 가난다. 그죠? 아가씨들인가? 작은 아가씨들. 그건 제 정서랑 잘 안 맞더라고요. 아가씨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지나온 얘기지만 되게 지나온 얘기지만 까먹었습니다. 재미난 얘기는 아 그래 15수년 표류기 아니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읽었을 때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근데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그 아이들이 이 학급에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한테 남자아이가 다가가서 뽀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장면이 저를 너무너무 흥분시켰어요. 그래가지고는 다음날 제가 그때 반장이었는데 부반장하던 제 친구한테 나도 어떻게든 뽀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그 당시 남아가지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풀어야 될 아침 자습 문제를 반장 부반장이 집판에다가 필사를 하고 이제 퇴근을 안 지어져. 합교를 해야 되는데 둘이 나눠서 이렇게 쓰는데 침만 꼴깍꼴깍 삭히다가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아, 네, 지금 책을 좋아하는 독자 입장에서 어떤 책들을 많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했는데 책을 읽고 욕구를 느껴서 꼭 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특히 저기 종편 채널에서 너무 좋아하는 헤드라인 날 것 같은데 아니죠 어린 시절 역구에 못 이겨 네 어쨌든 가장 자기가 근데, 좋아하는 거 있는 게 좋겠죠 예.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는 하루 뒤에 책을 어머님이 정말 시끄럽게 책을 많이 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사준 게 한국사 이야기 12번째 굉장히 그 당시 외판하는 조직이 시골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30%가 그 소득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작은 아버지가 가셨죠. 근데 그걸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어머님이 우리 형제들이 그 50권짜리를 너무 잘 읽으니까 어머님이 재미가 나셔가지고 그걸 또 사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사놨는데 몰래 우리들 방에 책상 밑에다가 묻어놓으셨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아마 혼난다고 도서관 가면 책 있는데 뭐하라고 여기서 책을 사주냐고. 그래가지고는 그 한국사 이야기를 그때 또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의 독서 시리즈가 삼정당문고, 손바닥 삼정당문고. 그 당시 79년인가 2차 5일 씻고 나가기 전까지 그것이 80원인가 120원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2차 5일 씻고 난 다음에 200원, 300원, 500원으로 막 1, 2년 사이 계속 뜨더라고요, 집값이. 손바닥만 삼정당문고가. 그걸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요즘은 지금 지난 겨울부터 시작한 박경래 선생님의 토지를 12번째에서 지금 멈춘 지 좀 됐고요. 최근에는 최장집 선생님의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종말인가? 하여튼, 노동조합과 최장집 선생님이 최근에 낸 책 하나라고, 그리고 강한택 교수가 쓴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고 뭐 그때 들어오는 데는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책이란 거는 뭐 세상은 좁고 책은 넓다고 하잖아요. 아마 안희정 지사님의 이런 진지충스러운 모습 아니면 달변 이런 것들이 아까 2절에 했던 질문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가요? 아마 책을 통해서 많은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 갖게 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읽으셨어요. 자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뽑아주시죠. 아니 나 근데 사실 책 많이 안 읽는 편이었어요. 우리 누님과 형님에 비하면 네, 그 제가 책을 많이 다독은 아닙니다. 저 잠깐 조명 좀 꺼주시면 안 돼요? 네. 저 한 대 때리면 안 돼요? 자 안지사님도 취미생활이 있나요? 좋아하시는 운동이나 여가활동을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요즘은 탁구하고 배드민턴 하는데 배드민턴은 이렇게 좀 아무래도 무릎 관절이 많이 아파서 배드민턴을 자주 못하고 배드민턴 배우러 동네 3년 전인가 동네 배드민턴 클럽에 갔어요 뭐 갔습니다 그냥 대충 치면 되겠지 난 운동 감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홍성의 홍주 배드민턴 클럽의 여성 회장님이 제가 한번 좀 잡아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고맙죠. 그래서 치는데 한 게임 해요. 그래가지고 한 게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여성 회장님이 나이가 저랑 동갑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한 5분 만에 사람을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이러더니 거의 5분 만에 말에다가 잡아뜨리 되더라고요. 아, 우리 배드민턴 정말 어려운 격렬한 운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좀 바꿨어요. 탁구로 그래서. 탁구도 어렵지 않나요? 탁구는 그래도 배드민턴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공을 가지고 노는 운동 중에서 가장 스피드가 빠른 게 배드민턴입니다. 저는 처음에 저 골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순간 스피드로 치면 배드민턴 스피커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빠른 공을 자기가 계속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배드민턴이 가장 경쟁하고 탁구도 빠르긴 한데 그 우리 운동을 하셨으니까 하지만 대부분 운동이 리듬이잖아요. 리듬이죠. 네, 리듬을 타지 않으면 절대로 운동은 안 되거든요. 그 리듬을 계속 타야 되는데 요새 약간 좀 리듬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정도면 약간 좀 이제 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조만간 신인 탁구 영장에 다시 나가실 아니면 작년에 네. 아 말씀 중에 죄송해요. 아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주인공이세요. 괜찮아요. 작년에 전국 공무원 탁구 대회에 충청남도 대표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우리 충청남도 홍성에서 전국 시도 및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이 공무원들만 참여를 해서 탁구랑 다섯 종목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대회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근데 저는 탁구 팀에 복식으로 이제 그 혼성 복식으로 갔는데 3대0으로 져버렸어요. 예. 네. 그리고 게임을 운영을 안 해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상대방 받기 좋게 좀 줘야지 받기 어렵게 막 스피드 너무 심하게 걸고 그러면 좀 도지사가 이제 거시기 하잖아요. 이거 외압입니다. 외압. 외압. 해야지 그 비겁하게 상대방 못 받게 이렇게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졌어요. 야, 이 질문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 북토감사 가장 밝은 표정을 지어주셨는데 자 댓글 보니까 김선생님께서 전국 공무원 탁구대 충청남도 대표 크크크 아 웃겨 어 그리고 민원술이 빠르네요 뭐 야 도지사가 탁구대 공무원 대표 충남도 홍성이 있구나 이건 누구십니까? 네, 홍성 있습니다. 마스브로노님 네. 충청남도 홍성이 있구나 네. 홍성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뽑아주시죠. 예. 네. 지금 계속 스크린을 로봇 겨냥하고 계시는 지사님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아 네 아마 우리 지사님의 캐릭터 가장 잘 맞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사회, 역사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입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다각적 측면에서 국정운영을 하시겠지만 가장 먼저 어떤 사안의 변화를 꾀할 건지 궁금합니다. 오, 이거 진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내일 아침 네, 신문 사회면 1면일지 13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나갈 수 있는 기사예요. 제목 아이템입니다. 예. 대체적으로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취임하는 날 역사적 성과를 다 이룹니다. 그의 승리가 이미 한 시대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봄이다 그러면 봄꽃이 피는 겁니다. 그는 그 봄을 알리는 한 마리의 제비일 뿐입니다. 사상 그가 다룰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고치면 얼마나 고치겠습니까? 민주적인 지도자가 나오면 모든 직장과 가정과 사회에 대해서 민주주의적인 각각의 인권과 주장과 대화가 향상됩니다. 그 지도자는 그 시대를 상징하는 그냥 제비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좀 승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 시대를 향한 가장 중요한 그의 몫이다. 네, 이걸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얘기 나누셨는데 너무 멋있는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게 좀 뻔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하여튼 금수저와 흑수저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들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사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웃과 우리 사회 제도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신, 그 불신의 근원, 그 근원,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공정하지 않다는 것의 가장 첫 출발지가 뭐냐? 우리 사회의 반칙을 통한 기득권 세력인 것이고, 이 반칙을 통한 기득권 세력의 가장 큰 연원은 친일, 독재, 반칙을 통해서 얻은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수구 정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저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 세력에 대항해서 김대중 노무현이 한번 등장을 했더니 그 등장한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권 교체,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바로 그러한 수구, 친일, 기득권 질서에 대한 국민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의미할 겁니다. 다만 이 전환을 우리가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권 교체와 승리 자체가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상징이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법과 제도가 우리 모두에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억울함을 더 가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정한 신뢰를 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법과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이런 아직도 그 불공정한 어떤 구석에는 우리가 어떤 합의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 공정함의 가치를 더 향상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제정, 이런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불공정이라는 것은 바로 시스템의 부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불공정 때문에 가장 어려운 세대가 바로 지금의 10대, 20대 같아요. 뭐 너는 스펙이 좋으니까 좋은 학교 갈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야 뭐 너는 뭐 스펙이 좋으니까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제가 중학교 강연 가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이요, 장래 희망으로 정규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정규직이 되고 싶어요, 중2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던 게, 아까 스펙도 그래요. 스펙이란 단어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샌가 스펙이란 단어는 사람한테 쓰는 세상을 물려주고 말았던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어떤 불공정, 불공평이 계속 심화되면 우리 사회 이제 어떻게 될까, 정말 저도 걱정이 됐는데, 바로 그런 걱정을 해결해 줄 초인이 옆에 있는 게 아닌가. 눈이 잘 모르겠네요. 손이 잡혔네. 네, 그런데 하여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함께 느끼겠지만, 우리가 좀 더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더 뛰어넘으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역량이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말씀이 취지 5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을 열심히 살다가 그 말 하나 남겼다는 것은 뭔가 그 말에, 그분의 그 경험에, 그 시간의 경험의 결과이지 않을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뭔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께. 그래서 제 책 제목이 함께 혁명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혁명은 세 권씩 삽시다. 한 권은 선물, 한 권은 보반, 한 권은 독서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에 제 책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즐거우신가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피부가 좋으신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네. 아, 이건 약간 좀 뭐 오랫동안 제 아내가 마스크팩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제가 재작년인가 그 TV 프로그램을 우연히 아내와 보다가 그 달걀 흰자하고 밀가루 넣어서 계란다음에 와인 한 숟가락 넣어가지고, 아니다, 달걀 흰자랑 와인을 넣고 막 젓다가 그것이 거품이 이렇게 들면 거기다가 밀가루 한 숟가락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바르면 모공에 때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밀가루와 와인, 저 달걀 흰자가 이렇게 피부를 당겨주고 밀가루의 약간의 이 피부 기능과 와인의 기능이 이렇게 첨가되어서 이렇게 세수를 하고 나면은 뭔가 뽀송뽀송한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안에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덕지덕지 해가지고 이제 발라주고, 나머지 가지고, 그러니까 달걀 하나 깨면은 제 아내 얼굴하고 제 거 바르고 나서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놈 해주려고 하면 아들놈이 뭐 요즘 집에 없으니까 잘 못 해주고, 냉겨놓고 남겨서 다음날 써보려고 하니까 냉장고에 넣으니까 다음날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깝다 싶어서 다 덕지덕지 바르고서 그래가지고 관리를 하곤 합니다. 네. 자, 계란 흰자와 와인 밀가루를 약 1:1:1? 아니요. 인터넷 찾아보면 되나요? 자,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네, 레시피 모두 적으세요. 네, 레시피 적으세요. 달걀은 보통 뭐 그 보통 슈퍼에서 사는 달걀을 이렇게 깨서 흰자만 넣고, 그리고 거기다가 와인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안 좋아요. 와인을 한 숟가락 정도. 한 숟가락? 네. 티스푼인가요? 아니면 숫자로? 티스푼... 그냥 일반 숟가락으로. 일반 숟가락으로. 네. 알겠습니다. 일반 숟가락.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거품기로 이렇게 저어야 되는데 거품기로 젓고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거품기로 네. 저으면 어. 그 거품기에 다 묻어나가지고 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또 쬐끄만 거 가지고 저어줘야 되는데 쬐끄만 거 가지고 회전 반경이 적기 때문에 팔이 열나 아파요. 그래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고민했더니 어떤 친구가 그걸 사다 줬어요. 이만한 그 카푸치노 거품 내는 거예요. 어 몰라 난 모르겠는데 네. 그걸 이렇게 이거 딱 하더라고. 소셜 사이트에서 보통 걸로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3,500원이 와인이라고 막 이렇게 벽에 다 튀고 난리를 부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이렇게 하면은 그걸 하면은 약 한 3분 정도만 하면 거품이 나와요. 3분에서 5분 정도. 근데 일반 이거 이걸로 저으려면 한 15분을 거의 팔 떨어지게 저어야 돼요. 저은 다음에 이렇게 거품이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그 대접이다 보통 하게 되는데 대접을 이렇게 했을 때 안 떨어질 정도의 거품.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약간 이렇게 했을 때 좀 붙어있는 정도의 그 거품에다가 밀가루 한 숟가락을 저기 네. 지사님 댓글을 보니까 비스 브로님 여자들은 이미 안다는 거 지금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지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비법 있냐 예. 어우 이번에 지사님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방청객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다고요. 아, 예. 여자들 이미 다 알면서 들어준 다 알면서 들어준 거죠. 예. 자 그러면 슬슬 이제 질문 이제 들어온 질문 이제 마감할 건데 아,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예. 그 책을 읽다 보면 노무현 대통령님의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페이지가 이제 10페이지 정도 물론 다른 페이지 있었으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정말 궁금해요. 안희정 지사님에게 있어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였고 예 그리고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예. 왜냐하면 뭐 저도 그분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제가 머리가 노란색인 게 바로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 염색을 앞으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염색을 할 거면 앞으로 항상 노란색으로 하겠다. 검정으로 할 거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노란색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같은 이제 노빠 입장에서 어떠신지 정말 죄송합니다. 궁금했어요. 진짜로 책을 읽으면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죠. 패티김씨 노래처럼 사랑은 나의 희망 사랑은 나의 전망 아니다 사랑은 내 마음 빛과 그리고 그림자 빛과 그림자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분은 나한테는 그런 주제,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만큼의 많은 슬픔과, 뭐. 감옥에도 다녀오시고. 네, 절망도 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죠. 네,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빛과 그림자, 어떤 에너지를 주고, 때로는 좀 어둠 속에 가게 됐지만, 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안희정, 기사님이 계실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아닌가요라고 아 물론요. 그래 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소중한 분이고 저한테 가장 큰 살아있는 가르침을 주셨던 분이죠. 야, 그래서 어떤가 그분 어떤가 저한테는 눈물이기도 합니다. 아, 눈물이기도 하고 저의 영광이기도 하고. 미움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미움은 별로. 밤에 문자 받았다거나. 아, 미움이 그분이 이제 나온다. 아, 네. 너무 막 세게 고집을 하고 할 때는 좀 미우긴 했어요. 워낙 이제 또 세게 밀어붙일 때는 확확 밀어붙이고 어떤 때는 내가 2005년인가 대연정 제안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대연정을 한나라당한테 제안한다고 했었을 때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곳에. 근데 그것을 언론에 나오기 전에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이런 제안을 난 좀 해야 된다고 본다. 그럼 나는 이제 그러면 안 되신다. 그 기껏해서 열린우리당 일당 만들어줬더니 보궐선거에서 과반수 잃었다고 바로 거기다가 대연정 제안해버리면 그 제안을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냐. 그리고 열린우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해를 하겠냐. 기껏 일당 만들어줬더니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얘기할 게 뻔한데 그걸 왜 제안하시려고 하냐. 그러나 우리의 정치가 여야 간에 뭔가 협치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게 되면 정말 이거 문제 아니냐. 그 제안을 좀 하는 게 옳다고 본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서는 뭐 대통령이 워낙 강력하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그러고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그 밤 그날 저녁에 꿈에 대통령하고 막 싸웠어요. 어떻게 싸우냐면 막 내가 거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맨날 당신만 놀라요. 맨날 사람들이 좀 아니라고 좀 따라 주셔야지. 맨날 그렇게 당신만 고집합니까? 이래가지고 막 싸웠어요. 꿈속에 싸우는데 깨어나니까 꿈이더라고요. 근데 꿈속에서 이렇게 대통령한테 불경스럽게 대들었던 것이 좀 미안한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윤태영 대변인, 그 당시 개변인이었나? 윤태영 선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냥 뜬금없이. 대통령 아침에 잘 출근하셨나요? 괜찮으세요? 어, 별일 없으셔? 괜찮으셔? 예, 알았어요. 그래서 말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이 지나 보면 그분의 문제의식이 사술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그 문제의식은 항상 진취적이었고 혁신적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늘 보수적이죠. 실질적으로 저는 참모이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문제를 치면 나는 뒷수습을 해줘야지. 내가 사고를 치고 대통령이 뒷수습할 수는 없잖아요. 참모가 사고를 치고 보스가 뒷수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건 주로 이제 망하는 회사에서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보수적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런 대목대목에서는 대통령이 워낙 고집을 세게 내시고 확 밀어붙일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좀 믿기도 했었어요. 네. 자, 박수 한번 또 보내주시고요. 자, 이제 또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짧게 받아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가 그 시간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길게 질문을 다 받는 건 어렵고 지금 또 여기 제 왼편에는 그 정치 평론계 샛별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이제 김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님 와 계시고 또 권순우 전 이데일리 부장님 서프라이즈 편집장이셨어요. 지금 또 민주종편TV 더민주당의 새로운 인터넷 팟캐스트 김현 의원님과 또 진행하시게 될 텐데 자기 방송 자랑하게 해달라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그 안지사님에게 또 말씀이라든가 질문 겸해서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권순우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조만간 민주당 팟캐스트 이제. 네, 권순욱이라고 합니다. 잠깐 그 제가 그 태국에서 따봉쇼라는 프로그램을 시험 방송을 지금 두 번을 했어요. 마침 내일 3회째 방송인데 내일 주제가 안희정 지사예요. 저희가 사실 우리 안 지사님 지지율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안 지사님 한번 특별 방송을 내일 저녁 9시 반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태국에서 한번 따봉쇼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이렇게 본인 방송 홍보를 하셨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웬만한 그 얼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내일 특별 게스트로 우리 안희정 지사님의 정치적 동지인 그 피닉제를 꺾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그 김종민 의원이 내일 게스트로 오세요. 그러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한 번 더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콜라보네이션을 읽어보면 우리 안 지사님이 제가 보기에 노무현 복제품 같아요. 아바타 같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른 걸 거의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 지사님 지지율이 지금 가장 최근 조사를 보면 박원순 지사를 이기고 0.1%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당내 지지율 3위가 됐어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럼 그 다음 경쟁자가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재명 지사 아니 시장 같은 경우는 전투형 노무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현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안 지사님 입장에서 이재명 시장의 그 전투형 노무현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이 그 새누리당을 싹 쓸어버려야 된다. 노무현의 비극은 그들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데 정상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의 비극이 발생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싹 쓸어버려야 된다. 뭐 이런 아주 강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지사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네, 사실은 제가 이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 다 궁금했죠? 예, 오늘 부장님이 대신 또, 또 해주셨습니다. 되게 센 질문이야. 이거 정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아까처럼 진지충 모드로 살짝 넘어가셔야 돼요. 2차 오일쇼크 얘기하시면서. 그 이재명 시장님은 또 이재명 시장님대로 도전해서 제가 성장할 겁니다. 성장하고 또 그만큼 자기도 시련도 또 겪을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좀 더 깊이 있고 풍부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길 그렇게 기원 드립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 저는 그렇게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쓸어버리게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어떤 형태든가 동참시켜야 될 사람도. 그래서 그 화끈한 어떤 그 전투의지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하지만, 우리가 좀 더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들은 원칙은 추상 같대. 그것에 대한 실천은 매우 따뜻해야 합니다. 진보 진영이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지금 신뢰를 깊이 있게 집권 세력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따뜻함과 관대함의 부족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제 정치입니다.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더 많이 따뜻해지려 하고, 그러나 이 따뜻해진다는 게 모든 거 오냐오냐 좋다고 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대주의와 기회주의와 특권과 반칙으로 형성되어 온 대한민국의 주류사회를 교체하려면 진보진영과 민주당이 보편적인 국민 모두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보여줄 때 대한민국의 주도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를 겪었던 저희 입장에서는 이 경험 속에서 이런 태도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로 간에 협업을 잘 하면 됩니다. 확실하게 부실 때는 이재명, 뭔가 새로 지을 때는 아니죠. 네, 아주 정말 매끄럽게 현안을 잘 짚어주셨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여러 많은 분들 의견 올려주셨어요. 밸류에이블 친구님께서는 영화 판도라 원전 문제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주셨고, 또 295N9님께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국민 경선 필요성은 통감하는데 이제는 경선마다 다른 룰이 아닌 고정된 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해주셨고, 강진우님께서는 태국에서 사진 봤는데요, 전북에서 싸우러 오신 아저씨를 끌어안았어요. 그분의 반응 왜 그 순간 끌어안으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고, 타투님께서는 서울에서 계약직 컴퓨터 강사로 일하는 30대 싱글남입니다. 가끔 귀촌은 꿈꾸는데 충남에 좋은 곳, 젊은 공동체가 있는 곳이 있을까요? 타큐님, 이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없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자, 예, 지사님. 제가 보기에는 지사님 제일 좀 강진우님의 이 사진, 의견, 질문, 페이북에서 크게 화제가 됐어요. 아, 그 사진? 예, 싸우러 온 분을 딱 안으니까 마치 이분이 종교적인 표현을 말씀드리자면 성령에 감화되듯이 그냥 진짜 무장해제가 되셨는데. 아니 근데 그게 그 당시 지역 세종TV라는 데서 그걸 녹화를 해놓으셨던데 그때도 잠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도지사실에 제가 그분들이 이제 앞에 대모하시는 분들의 대표자들 여러분 들어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 흥분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 그쪽에서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좀 사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막 화를 내가지고 제 도지사실에 있는 탁자를 주먹으로 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자기가 더 흥분하거든요. 그렇죠. 아프니까 자기가 더 흥분하고 자기가 아파 에이 이러면서 근데 옆에 이제 그 대전 중부서 형사님들도 있고 해서 그것이 좀 더 더 폭력적으로 가버리면 그분이 또 연행되거나 공무집행방해나 뭔가 불이익을 또 생기게 이렇게 뻔해요. 네, 불이익이 있어요. 저도 좀. 예. 그것도 그분께 안 좋잖아요. 그래서 무슨 수가 없을까 하다가 그분을 빨리 흥분을 좀 안정시키는 게 좋겠다 싶어서 흥분할 때는 누가 안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래가지고는 얼른 알아가지고 볼에다가 볼을 댔죠. 볼을 댔나? 근데 그 사람하고 좀 뭔가 최대한 스킨십을 해서 안정화시키려고. 그 부분은 사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뭔가 하여튼 제가는 이렇게 최대한 스킨십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좀 흥분이 가라앉아서 다행히 좀 네. 무사히 그 대화를 마치고 나가셨습니다. 지금 네. 이 안 지사님의 발을 들으면서 그래 도지사실로 가서 테이블을 바로 차면은 안희정이 나와서 끌어안아주고 볼을 맞대준다. 오 이거 꿀팁인데 하면서 이거 어디 또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거는 뭐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이제 현장에 계신 분의 한번 질문을 좀 한번 예, 맨 앞자리에 계신 분 한번 예, 일단 제 마이크 드릴게요. 아, 앉아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앉아서 하시죠. 네, 네. 23살, 재성초.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진주에 살고 있는데 네.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주의 혁신도시가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그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집을 막 사다 보니까 집값이 또 그만큼 배로 뛰어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집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혁신도시가 와서 균형있게 발전하는 건 좋지만 또 그에 따라서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월세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집을 잘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격차 해소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랑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이요? 아니 23살인데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네, 조용히 감사합니다. 지역격차의 문제 가장 궁극적으로 인서울은 루저가 되는 대한민국 라이프사이클이나 사회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인서울은 위너고 인서울이 아니면 루저가 되는 이 모든 사회 문화나 불평등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의 가장 핵심은 서울을 옮겨야 합니다. 행정수도 건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서울 중심의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바꿔줘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서울도 도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축구선수로 치면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있는 팀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인서울이라고 하는 굉장히 좁은 면적에서 토를 사용하고 인적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과당 경쟁과 경쟁 비용만 더 들어가고 그 인서울을 우리는 극복하는 수도 이전 공약을 지난번에 했었고 노무현 정부 때 하다가 반절밖에 이제 못한 거죠. 실질적으로 수도 이전을 통해서 균형 발전에 인서울의 그 패권적 질서를 바꿔줘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또 하청의 하청 기업들 간의 이 임금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소를 대야 합니다. 가장 큰 원칙은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 임금을 받는 어떤 평균적 임금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지금 노동조합은 기업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놀이는 금속놀이야. 자동차 안 올리면 자동차. 이렇게 해서 이 동종업계의 노동계가 이 임금의 편차를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상은 지방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도 취업과 도전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서울이 문제는 바로 서울에 몰려있는 98% 다 모여있는 대기업 본사 중심의 문화를 또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인서울은 단순하게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패권 모든 것들이 상징합니다. 대기업, 큰 거, 본사, 여기가 갑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착취당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지역 발전에 대한 기회가 없고 지방대학에도 기회가 없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스펙 경제도 다 거기에 정기적으로 본사에 들어가려고 해서 스펙 경제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 격차의 소위 문제를 위한 균형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가장 큰 토대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김대중과 노무현이 못다 이룬 미완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더 전진시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부동산. 네.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모두가 아는 것은 부동산이 우리가 지난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 중산층 자산 형성의 가장 큰 징검다리였습니다. 여기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물려놓으니까 대통령의 귀가 확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가 됐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렌트 시킹이라고 하는 부동산의 뭐라고 합니까? 조물주의의 임대주? 건물주. 건물주. 예. 조물주의의 건물주라고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이익이 자본 이득과 한 사회의 임금 소득과 금리와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한 시대에 부동산이 탑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상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이 부동산 문제가 너무 다운되면 중산층이 붕괴될까봐 그 유지하려고 좀 신경 씁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간에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소유가 임금 생활자들의 그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절한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했었던 종합부동산 세제의 정의관이었습니다. 부동산의, 다만 여기에는 부동산의 소유를 통해서 재산세를 내는 것과 거래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내는 것으로 나뉘어지는데 일반적인 패턴으로 보면 재산에 대한 재산부유세를 물리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임금 생활자들의 부의 불평등이 부동산을 통해서 심화되지 않는 나라를 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을 그렇게 앞으로 좀 써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 이제 시간이 좀 되세요. 네. 이제 안희정 지사님께서 어쨌든 이제 질문, 좋은 답변을 해주셨고, 아무래도 그 인서울, 아웃서울, 이런 어떤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한 그 이제 세제 개편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마 참여정부에 계셨던 분으로서 그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아니면 상속세 관련해서는 좀 억울한 부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세도 저도 아무나 다 내는 줄 알았는데 이 보니까 순수 자산이 20억 이상 증여가 될 때 상속세를 내는 거고 이런 사람들의 1년의 비율이 뭐 수천 명 단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마치 전 국민이 상속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처럼 저도 이제 살짝 기대를 했었죠. 아, 우리 아빠가 상속세를 낼 수도 있나? 아, 근데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복집 아들이었고. 자, 이제 안희정 지사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즐거우셨죠? 네. 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 이제 뭐 여기 영업시간도 있고 해서 좀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과 사인회 그리고 또 사진 촬영? 사인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봐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안희정 지사님, 뭐 문재인 전 대표님 사랑하는 입장에서 사랑할까 여기 왔겠죠.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건 아주 친한 친구와 비싸고 이쁜 옷을 파는 가게에 가서 비싼 옷을 그 좋은 옷을 한 벌 산 다음에 친구에게 깜짝 선물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원래 옷은 비싸야 입잖아요. 싸고 입고는 없죠. 아, 그런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님이나 안희정 지사님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주신 선물이 아닐까, 그럼 행운이 아닐까, 비싸고 입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클로징 영상을 잠깐 보고 그 영상이 끝나면은 저희가 테이블 정리 좀 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 이후부터는 또 이제 사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회 할 때는요 테이블 빵 치세요. 안아주고. 자, 영상 자 조명 좀 네, 조명 준비해 주시고요. 네, 조명 못 살겠다. 네, 그냥 보겠습니다. 가보자. 역사 책에서 본 민주당의 슬로건. 소년에게 정치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소년이 만난 대한민국은 애국이었습니다. 박정희의 죽음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 그가 만난 대한민국은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안희정은 민주주의를 만납니다. 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놓고 보통은 죄 없는 국민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현의 민주당 역사에 충성해 왔습니다. 이 민주당 역사에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면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싸웠고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면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싸웠습니다. 여러분. 원칙과 도심을 갖고 그 당의 역사에 충성해온 이 안희정에게 다음 동지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당신이 원하신 결과가 이겁니까? 대한민국 검찰, 당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이겁니까? 한없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해요. 왜 좋아했냐고요? 그분이 저한테 한 잔을 줬습니까? 저한테 돈을 줬습니까? 하지만 저는 노무현이 좋아. 가장 따뜻한 리더십. 충남도정 7년. 안희정은 극단적 여소야 대의 충남 지방 정치를 대화와 소통, 타협과 단결로 이끌어 국가 재편이 필수. 저는 이 이유 때문에 김대중과 노무현 시대를 뛰어넘을 것이고 박정희의 국가 주제와 발전 전략을 뛰어넘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 모두가 태어났던 20세기의 이 국가주의와 계급주의와 지역주의라는 모든들을 뛰어넘어 새로운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희정은 역사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대한민국을 만납니다. 시대교체. 우리는 지금 안희정을 만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잠깐 행사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저 개인적으로 안 지사님이랑 셀카 한 장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박수를 배경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개인적 욕심 한 번만 채울게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자 이쪽 배경으로.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인회를 시작을 할 텐데 자리 세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앉아 계시면 됩니까?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 정리한 다음에 안지사님에게 책을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남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많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